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, 스위스조선위원회,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5일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